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그 교리 설교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 그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여러분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마지막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했을 때는 성경에는 네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이 있고 또 이적적인 믿음이 있고 역사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 다른 구원 얻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21문에서 묻는 질문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21문 우리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확실한 지식이고, 그리고 그 지식에 기초한 굳은 신뢰. 이것을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계시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지식. 그러한 확실한 지식이 참된 믿음의 한 요소이고, 동시에 그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확실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가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확실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굳은 신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을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확실한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다.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델베르크 교리 문답 22문은 한번 보시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우리가 믿어야 할 확실한 지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확실한 지식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22문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문의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이 답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신경에 요약하여 가르쳐 주는 내용. 그것이 바로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믿음의 내용이다.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걸까요? 아닐까요? 사도들이 기록했다. 예 하시면은 예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아니요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어떻게 될까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이다? 예, 아닙니다.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보통 아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요약한 거예요. 보통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태로 비슷하게 내려온 그 기록을 보면은 적어도 주후 400년, 50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었던 당시에 그들이 쓴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도신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고백, 자신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서 그것을 오래전부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고 따랐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신앙 사도신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은 이 성경 말씀에 앞서 우리가 하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본 것처럼 성경 말씀에 계시된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인데 바로 그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보편 교회들은 누구나 이 사도신경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것은 우리 개신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교회들이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사도신경에 담긴 신앙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구원 얻는 믿음의 확실한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요약한다면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다 23문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23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그 답을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그대로 사용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그 한국의 교회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우리 앞서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번역을 이제 새롭게 그 현대어로 번역하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성경 찬송 그 앞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나오죠. 그 사도신경에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쓰던 표현이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새번역 성경처럼 새로운 번역을 보급하면서 새로운 찬송가를 보급하면서 이제 새로운 번역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표현이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내용과 표현이 조금 달라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주목하실 것은 1번, 2번, 3번, 큰 1번, 2번, 3번이 있고 그리고 그 숫자로 1, 2, 3, 4, 5, 6 해서 12번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조항, 성경에서 우리가 믿을 바 참된 확실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의 그 조항들은 모두 12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나는 전능하신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이 표현이 바뀐 거와는 그거 외에는 다른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에 보시면 우리에게 생소한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4번을 보시면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내용이 있죠. 우리는 보통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 뭐로 가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또 조금 다른 번역으로는 지옥에 내려가셨으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서방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그 사도신경의 원문, 공인된 원문에 따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공인된 사도신경 내용에는,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그 공인된 원문에는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사도신경을 처음 소개하신 분이 이 1894년경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러니까 제가 졸업했던 고등학교가 배재고등학교인데 그 설립자가 최초의 선교사 할 수 있는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분이 감리교 선교사님이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 또 그러한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인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94년에 이 사도신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할 때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인된 원문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1908년에 그 찬송가를 발간하면서 일부 교단, 우리 그 한국의 일부 교단들이 이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인된 원문에는 사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3문의 내용 그대로를 따라서 이 부분을 빼지 않고 그대로 포함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튼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지금 23문의 질문을 보시면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 총 몇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예, 12개, 12개의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라틴 문자로 그 1, 2, 3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 다 끝나는 표현이 믿으며 믿습니다라고 나오죠. 1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고요. 또 2번에 보시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시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신경 전체에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표현되고 있어요. 언제 표현되고 있냐면 1번에서는 누구를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 할 때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는 8번에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세 번째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크게 세 개의 묶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4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넘겨보시면 예,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4문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총 12개의 그 믿음의 내용, 12개의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 그 조항들을 어떻게 나눕니까? 라고 24문에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조항이고 두 번째 큰 묶음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묶음으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의 내용을 확실한 그 성경의 진리를 가장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세 묶음으로 무엇을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과 관련해서 세 개로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외울 때 고백할 때 아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아실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크게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그 하나님이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금방 우리 24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도신경은요 그 신앙의 내용이 그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확실한 지식이 뭐에 대한 것이냐면 모두가 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핵심이고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하면 보통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이 사도신경을 기초로 본다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신경의 특징을 말하자면요. 그 우리 교리문답 제24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무엇과 관련된 일을? 우리의 창조와 관련된 일을 하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사도신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한번 그 사도신경 조항들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조항들을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제 하델베르 교리문답은 이거 한 조항 한 조항들의 의미들을 살펴가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보시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조항 1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의 조항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조항들은 그 조항 2번부터 7번까지 모두 몇 개죠? 6개죠. 6개. 6개의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보시면 조항 2는 뭐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이 2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3번 보시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장사되어서 3일 만에 장사되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늘에 오르시어 즉 승천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네 번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2번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그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쭉쭉쭉쭉 이러한 성자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의 무엇을 구원을 이루신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습니다의 내용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는 뭐죠? 거룩하게 하는 거죠. 성화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는 조항이 8번부터 12번 조항까지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성화의 일이 무엇인가 9번 조항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고백할 때 뭐라 그러죠? 거룩한 공회와 그렇죠. 이 공회라는 말이 보편 공교회라는 말은 보편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향제일교회는 지역교회죠. 우리는 지역교회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보편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내용,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성도의 교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성화의 일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10번 조항이 뭐라 그럽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 그 다음에 11번은 몸의 부활. 그리고 12번은 영생.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교회를 연결시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교회의 그 존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이걸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신앙 고백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냐면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분명 목적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분명 각각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선언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한마디로 잘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잘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뒷부분을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렇죠. 남을 잘 살도록 하라. 남을 잘 살도록 도우라. 그런 의미로 했죠.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 명령을 무슨 사명이라 그러죠? 라다의 사명이라 그러죠. 라다의 사명. 라다라는 말은 사실 거기에 그 다스리라라는 단어의 한 표현이지만 저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그것을 우리는 라다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아, 생육하라 라는 그 말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을 가만히 주목하면, 성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게 잘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살아라. 남도 잘 살게 하라.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런 창조 목적을 따라서 잘 살기를 원하시고 남도 잘 살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남도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죠.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을 전제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구속자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포로였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속,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디서부터 우리가 포로였다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포로였고 죄에 대해서 포로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단과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다라는 내용을 사도신경의 그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조항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뒷부분에 우리를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이런 거죠. 무슨 목적으로? 거기 뒷부분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영광을 우리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자이십니다. 성화자. 자, 이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죽어가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썩어 부패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 내가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성화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때 성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그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뭐로 나타나도록? 빛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패한 자였고 나는 흠이 있는 자였고, 보세요,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런 흠이 많은 자였는데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이 거스리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큰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1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자이시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자, 그걸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어떤 목적으로요? 우리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세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합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성화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뭐로 나타나도록? 빛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런 점에서 복음, 곧 복음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을 얻게 하는 그 확실한 지식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확실한 지식, 곧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거기에 용도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확실한 지식,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지식과,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확실한 지식과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그 확실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또 구속주로서 또 성화자로서 인정하면서 창조의 목적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우리를 이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그것을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길을 확실히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도신경이 주는 그런 확실한 지식과 그로 말미암는 굳은 신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